김창렵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4일 제아코브 게딜레이 흘레키사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종했습니다. 속상해서 대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아코브 게딜레이 흘레키사 주마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남아프리카 정부와 인민의 위협에 언제나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최고 용도자이신 김정은 각하의 용도 밑에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